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. 왜인지 난 좀 어려웠어. 난 늘 쩔쩔매니까 이토록 원하게 되고. Oh baby baby please don't go. 당신 앞에 물을 꿇는 컵도 이 모든 것 너무 자연스러워. Hey hey hey hey. 말없이 자꾸 애원하게 해. 젠장 잠조차 못 자게 돼. 난 정말 사랑하겠어.